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네. 성경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좋은 말의 모음집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좋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 훌륭한 문학 작품이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막상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이 성경 안에는 오히려 이 좀 어둡고 좀 부정적이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죠? 2장 우리가 계속 봤던 2장 전체와 이제 오늘 이 그 큰 맥락이 이제 3장 6절까지 되거든요. 그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모든 맥락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 수렁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어떤 그 명예와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에 지금 뭔가 이 돌을 던지고 뭔가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 하는 이런 세력들의 대항 이 대역 구도가 이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히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무슨 나랑 무슨 지금 의미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나와하고 연관이 안 되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던 이들의 이야기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네. 자기 신앙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항상 우리 자신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진짜 따라야 될 길, 내가 순종해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주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것을 큰 맥락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거 내가 봉사를 하고 아침에 우리 지금 누구야 정표 아침에 주일학교 그 다음에 성가대 4부 예배 또 성가대 그리고 뭐예요 청년 예배까지 제 신앙생활을 여기서 아마 제일 늦게 했는데 막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일 오래 했던 존재 누가? 서동이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정표도죠. 조금 이제 줄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거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봉사의 그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하다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탈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해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버티지 못하면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고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근거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뭐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그 안식일의 그 근거로 얘기하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다. 자, 창조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셔야 돼요.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걸 이루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리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게 영원한 저 나라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든. 근데 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혹은 나의 실패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된다고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걸 갖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그게 진짜 봉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에 가신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잠 잘 자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지난 몇 주간 잠을 조금 못 잤던 것 같아요. 막 고민이 많이 생겨서. 무슨 고민이냐면 그런 고민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청년들 1년 반 정도 이제 사역해 오고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그쵸 다 만나가지고 그 세신자반을 했잖아요. 열심히 진짜 커피 사 먹여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30~40명 만나는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정말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아, 정말 이 복음이란 게 너무나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런 걸 딱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해서, 뭔가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가득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조금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게 감사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그 뭐랄까 반응이 없는 거야. 어? 내가 그러니까 제 기대가 컸던 거예요. 제 기대했던 그런 식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가는 모습이 안 보이고, 또 오히려 또 여러 가지 지금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나와 여러분들 관계 문제, 뭐 서로의 관계, 이런 모든 막 복합적인 것들이 참 제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낙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아닌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고 중간에 막 깨기도 하고 깨서 다시 자려고 그러면 또 막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이게 항상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왜 꼭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본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 엄청나게 설교했잖아요. 뭐 잘 되는 거, 그게 잘하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내가 그걸 갖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신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나를 보고, 아이고, 역시 나도 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마음을 그래서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좀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준철이와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죠? 40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전도사들은 뭐 목회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400년 안에 들어가기가 싫다. 나는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일에 그렇게 쓰임 받고 싶고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과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400년 안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다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에는 자꾸 있기 싫어하는 그런 게 우리더라고요. 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아무런 열매 없는 일에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니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 절대 안 들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핍박받게 되거든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싫은 거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무튼 그런 내 마음을 이제 어쩌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지금 공동체의 상황도 확인하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야 진짜 조금 완전은 아니지만 좀 많이 그렇게 내려놓고 또 좀 마음속에 안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든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또 기억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다 드려놓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살아갈 걸 걱정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뭐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생각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인간은 현실에도 직면하면 늘 걱정이 되고 늘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달라고. 내 현실에 직면한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고민케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절 2절 좀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전을 짜서 손마른 사람, 병든 사람을 회당에 갖다 놓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만을 그냥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갖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손마른 사람은 뭐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말라져 있는,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앞에 나왔던 모든 귀신 들린 자든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그런 게 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어떤 한, 우리의 어떤 한 실상이었던 것처럼 이 손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들의 완악함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의 완악함이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 3절, 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리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자신을 고소할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대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던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제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던진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던질 때 그게 내게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하는 봉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주어진 안식이 있네. 그것을 내가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게 손해를 봐줘도 다른 사람, 다른 지체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게 여러분들 봉사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윗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지난번에 2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26절. 세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래요? 안식일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이 있거든요. 성전에 그 두는 빵. 그 빵을 먹어요. 원래는 이게 그 율법에 의하면은, 쓰여진 율법에, 그 가르쳐진 율법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은 가서 요구하고 그것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던 거야. 율법이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지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과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잠시 밀어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란 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제사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제사장 자기에게만 주어진 건데 그것을 떼어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만 주어진 그 혜택을요 떼어서 이 다윗과 함께한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입장에서도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진짜 그 성전을 돌보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받고 모든 것을 누려도 다 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그럼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포기해 놓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정말 귀한 그런 안식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면,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잘 모르는 거거나 믿지 않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사실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자, 여러분들 29절 30절 봅시다. 11장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걷는 이 걸음이 누구에게나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오해받을 만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한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신뢰하고 있다. 그거를 겸손하고 온유한 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담당한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지음으로 너희들에게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건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내가 가겠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다. 어려운 거지만 가벼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게 힘든 길인데 가볍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 보인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내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허튼 짓 안 하려고 물론 할 때도 많지만 그렇게 해갑니다. 근데 그 짐은요 사실 무겁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놀고 싶은 것도 있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오히려 내가 져야 될 짐들, 예? 그런 것들, 가정을 위해서 져야 될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어렵지만 가볍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고 가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잖아요. 애쓰게 되잖아요. 희생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렵고 힘든 거죠. 하지만 그게 막 싫은 것도 아니고 피하고 싶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이루고 해내야 될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안식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그 길을 가면 된다고요. 그 길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과 그 축복을 여러분 진짜 안다면 아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고 그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나요? 봉사하는지. 여러분 이제 오늘 그 회장 2016년 회장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용지를 나눠줄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추천입니다. 내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청년부 식구들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것들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한번 내가 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안식을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 있는 청년들이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각오를 쓰면 제일 좋고 내가 볼 때 얘는 아마 그 일을 잘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해서 추천의 이름과 이렇게 설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뭐 그냥 없는 대로 가죠. 뭐 회장 없고 그냥 아무런 임원 없는 식으로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으로 뭐 가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특기가 잘 재우는가 봐.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8절, 6절만 한번 한 구절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6절만 한 구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왜 경찰이 막 있는 거야? 같이 읽어줘.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주의자들이고 종교인들이고 공로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혹은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더 잘하려고 애썼고 잘 못한 사람들을 비방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편 헤롯 땅은 헤롯 땅이라고 있죠. 헤롯 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땅에 속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잖아요. 이 로마의 그 편에 딱 들어가서 로마가 주는 그 문화도 받아들이고 로마가 주는 그 권력을 받아서 그렇게 좀 거기 빌붙어서 땅땅거리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헤롯 땅 있잖아요.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를 지금 파괴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헤롯 땅인들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속길래야 속길 수가 없었어요. 헤롯 땅은 율법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었거든. 그냥 자유롭게 이방인들처럼 살았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항상 티격태격하던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공동의 적이 나오자마자 나오니까 함께 또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큰 주제 중에 한 개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도 반대할, 그러니까 종교 있잖아요. 종교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비종교 있잖아요. 비종교도 반대한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종교와 싸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비종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종교, 종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종교, 그것과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거기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는요,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사람이 벌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착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이 비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 트여야지 축복받고 생각이 그 다친 사람은 벌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른편에 있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는 거,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 살아가야 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모든 강박관념과 그리고 나를 영원히 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종교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냥 막 부담과 막 이런 억지로와 이걸 근거로 내가 복 받을 것 같고 못하면 안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인이가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비종교인의 모습 내가 내 인생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맞춰서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쉬지 못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그냥 푹 쉬세요. 제발 푹 쉬세요. 잠도 푹 자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좀 더 여러분의 여유가 된다면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쉼을 전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못해요. 그렇죠? 병든 사람 다 치료도 못하고 일으키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안다면 그 안식을 전하고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